너 없이 또 살다 보면 잊을 거라나 믿었는데 쉽게 끊을 수 없는 커피처럼 눈을 뜨면 또 생각나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널 볼 수 없는 날 살아낼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 넌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런지 그만 기도 하는지 내게 익숙한 짧은 감기처럼 너를 잊을 순 없겠지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널 볼 수 없는 날 살아낼 수 없어 자신이 없어 차라리 쉽게 널 만났다면 널 조금 덜 사랑해